Sunny side up. Sunny side up, up. Sunny side up. Oh yeah, oh yeah. 아, 그 눈빛은 저리 지워둘래. 어디서 그리 어른처럼 굴래. 젊은 더 차가 있어 우리 사이에. 그 사이에. I was down, down, down. 난 겁이 나. 자꾸만 겁이 나. 타버릴까, 타버릴까. 솔직히, 솔직히 홀리지만 욕심이 나. Oh no. 넌 뭔가 좀 느린 down, down, down. 날 보는 그 눈, 난 자꾸만 또 입이 타, 입이 타. 가만히 있어도 널 놓칠까 나 내가 타. I'm not afraid to die.